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광룡성절에 즈음하여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셨습니다.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도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승리적 존재를 다그치기 위한 전민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나아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5돌을 뜻깊게 경축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백두강명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민족대의 통운의 날이 있어 대양조선의 무궁창창한 미래가 열려지게 됐으며 주체혁명 위업은 확고부동한 기승성과 볼패성을 힘있게 과시하며 자주선군 사회주의의 볼변 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는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2월 16일 0시 금수산 탈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와 당과 군대의 책임일꾼들인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리명수 동지, 박용식 동지, 리수영 동지, 김평애 동지, 리만곤 동지, 오수용 동지, 김용철 동지, 최부일 동지, 조연준 동지, 이병철 동지, 당 무력기관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태의 최고 성지 금수산 태양궁전은 성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립상이 모셔져 있는 홀에 들어서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 량 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농조기군 명예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농조기군 명예비병대 대장이 영조보고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립상에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 꽃바구니에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빨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생존의 모습으로 계시는 용생홀에 들어서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셨습니다. 참가자들은 불세출의 전설적 위인에 대한 우리 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요라 같은 흠모의 정이 오린 훈장 보존실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현지 지도와 외국 방문의 길에서 이용하신 사적 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 보존실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한 평생을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깡그리 바치시어 인민대중의 자주위협, 사회주의위협 완성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생명생애를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영혼, 강국영혼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 성은 투쟁의 기술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아갈 불타는 맹세를 다졌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만년초석으로 삼고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훈 동지의 둘이의 일심 단결하여 조선노동당체의 7차 대회가 펼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광명한 미래를 향해 말리마 속도로 비약해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